그냥 개별적으로 제 인성이 그냥 인성대로 살았던 건데 규정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들었던 그런 걸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고 누가 제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뭐 저는 제 인성대로 제가 배운 지식이나 제가 배워놨던 나름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뭐 규칙적이고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하고 좀 오늘을 하면서 어떤 것은 약간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뭐 조건을 떠나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한번 진짜 들은 생각던 게 지금 이제 약간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분명히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그 지향점이 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또 그것을 그 지향하는 것을 잘 실현시킨다면 저는 좀 많은 서로가 조금 대화가 있어야 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뜻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그림 같은 거 저도 뭐 지금 봤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할 만큼 굉장히 많고요. 제 스스로도 반성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각자가 느끼는 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 툭 던져지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니 좋지 않겠냐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녀 문제도 있겠지만 세대 간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어떤 대문단에 지금 아까 사례들도 말 어르신들의 사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을 저도 뭐 그런 남자들도 이제는 말 어르신이라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어떤 이런 남성평등 문제를 던졌을 때 그런 문제를 할 때 많은 것이 또 부딪히지 않았다는 그런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제 나름대로 숙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숙제를 안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절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타자하고 술 한 잔을 먹더라고요. 혹시 네 말씀해주세요. 한지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10년 전에 장나더라고요. 10년 전에 여기는 이제 도급선이나 실성사 관련 그 분들하고 그 피공자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가 이제 주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뭐 아까 얼렁부얼렁 이렇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화합하다 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차이를 없애고 공통분모를 끌어낼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뭐 유효했던 이렇게 3년은 극복에 뭐 기능 1번지라는 뭐 국민도 있고 뭐 마른다고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 근데 되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 되잖아요. 이게 되게 공동체는 아니다. 그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됐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뭐 좀 참았고 혹은 뭐 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구나. 그 공동체 만들던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도우사님들이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구나. 그 유행 이산내에도 증상이 됐구나. 그리고 그건 참 좋은 거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그 유행이 이 총구석까지도 이렇게 올 정도로. 그리고 그 유행임을 증명하는 게 여기 거의 100% 이제 경험자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농촌 성문화 그 많은 예들이 그 아까지 그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의 사례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우리의 일종의 뭐랄까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기농자도 그랬거든요. 상당히 많은 특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농자를 이유로 신선한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소박이들이 질투하고 늘 산지불고 그래서 옛날에 그 화합 어떻게 화합할까 이래가지고 기농자들이 하기 싫은 체육대도 가고 방전도 가고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딴 의대도 보니까 그럼 또 그렇게 될 건가 좀 저는 그래서 아까 되게 뭐 거의 이제 좀 충격적인 게 아까 백이심 씨가 그 노동자 그 어르신 삶에 그에 대해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예상을 했지만 그리고 워낙 극소수니까 그런 분들이 산내 어떤 공장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증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유행이 아니라 아니고 우리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유행해야죠. 이해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실 텐데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전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10년 전에 공동체 운동도 되게 사실 그 세례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요강성도 많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 좀 더 질문하고 아까 그런 노동자 그 할머니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고 아까 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전만지고 뭐 엉덩이 만지고 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내가 변화 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또 제가 아까 이 강사님 말씀이 아마 남자들 전제로 한 강의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평범한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보이는 분들은 심각할 텐데 그래서 왔을 텐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전문화시키 좀 더 이렇게 끌어내도 될지 과연 이성적으로 될 건지 이게 저는 생각 바꾼다고 될 일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기 모인 분들이 좀 소모임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좀 더 다양한 이런 것 해야만 쟤들 복받은 애들 유행 쪽 애들 전에 와서 복받은 애 뭐 들으면 좋긴 하지만 좀 더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남자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면 시간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혹시 세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코멘트하고 싶은 여자 참가자분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네. 하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 당혹스러움을 조금 더 오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걸 좀 어떻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보자 이런 건 나중에 하시고 그냥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셔서 좀 난감해하는 뭔가 이렇게 그 순간에 저희를 또 다시 가르치려고 하신다거나 뭔가 개선하려고 하시던 거 이런 움직임 말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심하기라도 얘기했는데 노인들이라고 변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혼율 중에 되게 많은 퍼센티지가 황혼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평생 칼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혹은 당연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왜 니네가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바라보시는 거는 저희가 아니라 노인을 비하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유명이나 직업으로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글스에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동물 터지듯이 나왔고 지역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기대해요. 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흥행해도 이 정도면 앞으로도 선녀에서 듣기 싫은 말 골라서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